리액션. 어두운 밤 하늘도 넓으니 우주에 우리 마치 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 Something about us.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같은 미소 다른 느낌이 making my heartbeat 가슴을 뛰게 하지 매일 밤. You got me walking on the moon, take me on the floor. 시간을 초월해 tonight 너와 둘이서 반짝이 눈자 별빛을 따라서 here we go. 낮아 Ayo, keep it down low. Galaxy 수많은 별들 중에 네 사랑은 fantasy. Don't wake me up 꿈이라면 bring the action. 시선은 점점 너에게로 빨려 들어가기 일보 직전 넌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지. Excuse me.